남조선 신문 민플로스에 의하면 공안 탄압 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 자주 평화통일 실천연대 등 다섯 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협정운동본부가 10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조장하는 선전물들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